욥기 39장 말씀.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네가 알 수 있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히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어 버리며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들소가 어찌 즐겨 네게 복종하며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그것에 힘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위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의지함이냐?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빨하니 살육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38장부터 시작해서 41장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욥기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1장과 2장에 하늘에서 나타나셨다가 이제 세상의 무대로 무대가 옮겨지면서 하나님은 뒤로 무대 뒤로 나아가셔서 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이제 듣고 계셨어요. 그렇게 하다가 38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으로 이제 욥기의 마지막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요, 3장부터 38장, 이제 37장까지죠.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거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올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지를 않고, 우리가 보통 노래에도 있는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잘못 쓰는가 하면, 야곱도 이제 베냐민을 형들의 편에 이제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하다가 보내게 될 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탁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걸 보게 돼요. 그 엘샤다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초월적인 분이신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3장부터 37장까지는 쭉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1, 2장에 나오고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 가라사대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맺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3장부터 37장까지 썼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온전한 의미에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너무나 초월하셔서 인간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비인격적이신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이 세 친구들은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또 욥 자신도 너무나 답답하니까는 하나님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니까 너무나 높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로 조금 왜곡되게 사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죠. 뭐 고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많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쭉 쓸 때마다 하나님의 어떠하신 성품을 강조하면서 그것들을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하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럴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필요할 때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인 것처럼 구약 성경 내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특별한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38장과 39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하늘의 현상들과 별들과 짐승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이제 38장 39절부터 시작해서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네가 사냥해 줄래? 하는 말로부터 시작해서 39장 전체가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전에는 이제 하늘의 이야기, 또 하늘의 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시작을 하셨어요, 어저께? 38장 3절에 보면은 너 대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걸 대답할지니라. 이 말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책망으로 이해를 해요. 너 지금까지 많은 말을 했는데 너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너 대답해봐 하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다소 위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전체적인 이 흐름을 보면 그것보다도 더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부드럽게 욥을 타일러서 마치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서 가르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늘에 있는 일들과 별들의 그 천체에 대한 것들 그리고 짐승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욥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장 욥이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그거를 바로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래간만에 나타나셔서 지금 하늘을 한번 쳐다볼래? 그리고 별들을 봐. 그리고 짐승들을 한번 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경이로운 창조의 세계를 네가 바라보면서 한번 놀라봐라. 네가 이 경이로운 창조 세계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별들이 저기 매달려 있는 것일까? 누가 저걸 붙잡고 있는 것일까? 해가 빛을 낼 때, 달이 빛을 낼 때 저 빛을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 빛을 내는 것일까? 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네가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너는 그렇게 고민을 하고 답답해하고 하지만 너는 사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바라볼 때 정말 모든 것의 원인과 이유와 목적을 네가 다 알기 때문에 네가 살아갔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창조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의 그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을 따라서 흘러가게 하시는 것을 너는 제대로 보면서 놀란 적이 있느냐? 경이로워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에요. 39장에서는 짐승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네가 뭐 젊은 사자를 위해서 식물을 네가 사냥에다가 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네가 까마귀에게 먹을 거를 공급하는 게 누군지 알고 있니? 라고 물으시고 사념소나 들나귀나 들소는 사람이 그렇게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서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농담이라고 얘기를 할 만큼 재미있는 말씀을 하신 것이 타조에 대한 말씀이에요. 타조에 대해서 15절이죠. 13절.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기껏허리 인자를 베푸느냐. 그러니까 날개를 치지만 기껏허리 인자를 베푸느냐는 것은 날개를 치는데 날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날개를 막 치지만 그게 아무 힘이 없는 거란 말이죠. 날아갈 것처럼 막 굉장한 날개짓을 하지만 그러면서 또 그 새끼를 알을 놔가지고 두는 걸 봐라. 땅에다가 두는데 그거 다른 들짐승이 밟을지, 또 해가 너무 더워가지고 타버릴지, 그걸 생각지 않고 그냥 행한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그러면서도 또 얼마나 힘이 있어요? 말을 비웃는다 그러는 거야, 말을. 그러니까 달려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힘은 있지만 지혜가 없이 어리석은 타조. 그 타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타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13절부터 18절까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욥과 세 친구들이 바로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이라서 아주 지혜가 있어 보이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대단하지만은 사실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얼만큼 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말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말이 갈기를 흩날리면서 전쟁터에서 창소리가 나고 창들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가는 것을 보아라 하면서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 매와 독수리에 대해서 또 쳐다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창조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 놀랄만한 세상이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많지가 않고 인간이 지배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도 많지가 않아요. 뭐 눈이 많이 오는데 고만했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할 수, 아직도 못하고 있잖아요. 뭐가 일기예보도 뭐 틀리기 일수죠.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잿더미에서 일어나야 되죠. 잿더미에 앉아있은 지가 너무나 오래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세계의 미물에 이르기까지, 아주 작은 벌레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고 알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 창조 세계를 봐라. 이런 것들도 내가 다 붙잡고 있고 그 목적대로 내가 전부 주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가 너를 붙잡고 있지 않겠느냐. 너는 내가 너를 버렸다고, 내가 너를 쳤다고, 내가 너를 때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너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은 너무나 존귀한 자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을 거야 하면서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형국이에요. 욥의 마음이 쉴 수 있는 곳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의 파노라마, 세상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모든 것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존귀해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도전을 해서, 도전이라는 말은 좀 틀린 말이지만 사탄에게 물어보고 사탄의 마음이 격동됨으로 말미암아 욥의 믿음을 시험하게 되는, 결국 하나님은 하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욥의 믿음을 입증하고 싶으셔서, 욥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서, 그가 내가 그한테 뭐 갖다 준 것들 때문에 그가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섬기는 것,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가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천체와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듯이 붙잡으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 저희 그 미국에 있다가 잠깐 와서 한 과목 정도를 신학교 때 가르쳤던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유학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뭐 사과 왁스 칠하는 것도 하고 뭐 온갖 생선 뭐 베끼는 것도 하고 했대요. 근데 그러면서 하루는 내가 뭐하러 이 미국에 와서 이 고생을 하나 하면서 그 묘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혼자 사람들 없는 곳에 좀 혼자 가서 있으려고 봤는데 까마귀 한 마리가 이렇게 앉아서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그 까마귀를 보면서 너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혀서 그래도 사는구나. 그래서 까마귀가 자기한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때래, 제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 저 아무것도 아닌 저 까마귀 한 마리도 저렇게 하나님이 살리시고 목적에 있어서 저것들을 살게 하시는데, 하물며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가치가 있나. 그렇게 하고는, 다시 회복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그러면은 이렇게 그럴 때가 있지만 사람이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세 사람이 도움이 별로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한번 봐라. 이게 다 나의 거대한 목적 속에서 내가 다 붙잡고 있어서 가는 거다. 놀랍지 않느냐. 너도가 아니라 너는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이제 회복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가 참 힘들 때 그런 은혜도 또 주실 줄을 압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